이 시간에는 노래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푸른 하늘 펼치고 싶어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품또나 못 살아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마음도 하나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촐룡아 존에다오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